못 따라가니 그녀 등 위로 튕기면 뭐할래 뭐할래 진짜를 알아보는 법 Cause I'm the supernova Only my mamma 화려하게 빛나는 랩 어울린 것 같다 처음에 너 같은 타입 배팅 배팅 내 맘이 안달라게 아니 불안해 조심스러워 미치겠어 눈을 뜨고 보는 중 한번 건드려봐줘 뱅뱅뱅 무섭게 안고 싶어 너의 맘을 갖고 싶어 고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네가 사라질까 겁나 내 심장이 뜨거워져 핫핫핫 나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랩 처음부터 따라가니 그녀 등 위로 Cause I'm the supernova. Only my mamma mia. 너는 아름다워. 반드시 널릴 걸로 만들겠어. Only my mamma mia. 그게 바로 너야. 가뜩이나 정신 못 차리겠어. Mamma mia. Only my mamma mia. 너보다 my mamma mia. 내 심장이 뜨거워져. 오늘도 난 그녈 따라 바람 Supernova. Only my mamma mia. 너는 아름다워. 반드시 널릴 걸로 만들겠어. Only my mamma mia. 그게 바로 너야. 가뜩이나 정신 못 차려.